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? 결국엔 눈물 속에 상처가 야속하게 또 흐르네 밤하늘아 널 그리다 또 지우다 스르르 주어진 길거리를 걸으면 따스했던 그날이 스며들어 안겨와 잠이 들어 스르르